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 세우셨으니 하나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베스트셀러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켰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저자가 이제 해민 스님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 자기를 좀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가 고민해 봤더니 현대인 가운데 누구보다도 바쁘고 무한 경쟁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굉장히 갈급해야 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멈춤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책의 첫 페이지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사실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 하나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쉼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쉬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오늘날의 사회 가운데 멈추는 것은커녕 스스로 천천히 걷는 것조차도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 그 누구보다 바빴을 것 같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유를 부리면서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한가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안식년을 받아서 1년 동안 뭐 아니면 한달 동안 쉬기라도 작정을 했던 것입니까? 근데 언뜻 보면 본문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교회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치 한가한 사람처럼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교회의 일정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는지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바빴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볼때 베드로는 지금 슬로우 인생, 천천히 천천히 그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긴 이 걸음으로 인하여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아니 요파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을 그렇게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천천히 걸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바빠? 이렇게 묻는 게안 보이기도 하고 야 바쁜 게 좋은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빠름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4G를 넘어 5G 시대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이런 시대의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느냐? 이제 방향이 아닌 속도가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 가운데 대부분 오는 문제는 사실 느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일대와 동경대, 대만 국립대, 서울대, 하버드 대학원을 모두 졸업한 그리고 졸업한 후에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한국으로 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만열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가 한국 사회를 경험을 쭉 하고 나서 무엇을 느꼈느냐? 이 사회 가운데 사회 전반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문제를 압축해서 책을 한권 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즉 얼마나 내가 빨리 성장하느냐, 얼마나 내가 빨리 직분을 받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잠시 속도를 늦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천천히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걷는 인생이 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걷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여실 때 큐티나 기도를 하십니까? 아,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열 때의 큐티나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을 주셨는데도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아니 어떻게 보면 마음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 아십니까? 그곳에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주중에도 바쁘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내고 게다가 주말에는 세상 사람들을 좀 쉬는 것 같지만 주말에도 바쁩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고 주말 생활에도 열심으로 교회 가운데나 봉사하는데 문제는 마음이 공허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더 큰 문제는 이제 공동체의 집이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해 간다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돌아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 시간을 내서 왜 그렇게 사방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은 일을 처리하냐, 얼마만큼 많은 성과들을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였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자,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단어가 사방으로 두루다닌다는 이 단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사방으로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디아판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도 할 일이 많았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팔레스틴의 서부 지역과 그리고 다시 말해 흩어진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있는 그 지역으로 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루다였을까요? 루다. 이 루다라는 곳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사마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즉 사마리아라는 곳을 유대인들이 정말로 혼혈민족이었기 때문에 정말 개보다도 못한 민족으로 그렇게 치부했던 곳의 수도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었고 오히려 가도 환대받지 못하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삶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천천히 걷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룻다르 내려간 베드로가 누굴 만났습니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소외되어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8년이란 시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사방을 두루 다녔는지 이제 그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여행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예루살렘 교회의 일정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루타 가운데 와서 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우리 본문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욕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자,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청했습니까? 베드로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또 움직입니다. 39절, 40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거드들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천천히 걸음을 옮겨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마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최선의 결정을 막 내려주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막 채워주고 인도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휴식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영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저자들이 말하는 자기를 위해 잠시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멈추는 시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멈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바쁘기에 여러분 자기의 일들만 하기에도 버거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자기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변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영역들이 우리 셀에만 그냥 안 나오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 요 정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 지체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 손 내밀 수 있는 그 멈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걷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을 멈추고 묵상하고 그 결과 루다와 요빠라는 팔레스틴 서부 지역으로 인도했고 거기에서 특별히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아멘. 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그를 보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단 루다에서만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이 42절에 보니까 온 요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이십니까? 아니,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루다를 거쳐 요빠까지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렇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과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섬김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똑같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는 삶,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는 삶, 때때로는 자기의 것들을 멈추고 희생하며 자기의 것들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람을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만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바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74세였던 1999년에 펴낸 노령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의 기쁨은 일주일에 골프를 몇 차례 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노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노후 가운데 몇 번 더 골프를 치고 얼마나 더 좋은 집에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쉴만한 여가를 만들기 위해서 바쁜 젊음을 소비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 누군가를 돌아보거나 돈이 되지 않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 지미 카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천천히 걷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해 더 많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서 철저히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카터 평화센터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평화전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북한, 아이티, 수단 등 수많은 분쟁을 해결했고 86년에는 강력한 보건위생활동을 통해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풍토병 메디다병을 근절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편하게 살기 위해 골프채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망치를 들고 해피다트 운동을 벌여서 수많은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금의 자리를 찾아가느냐, 그는 늘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바빴지만 한없는 평화가, 여유가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크리스찬 대통령.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90살의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지혜를 모아서 지미 카터의 위즈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 빠름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공허하고 방황한 삶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는 빠른 것이 아니라 가끔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천천히 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경들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먼저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면서 그렇게 나의 섬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더욱더 확장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